돈나 들리고 들리는 거 돈나 들리고 들리는 거 돈나 들리고 들리는 거 돈나 아, 나도 이렇게 끝나버리면 다 다 들어가. 아, 나도 이렇게 끝나버리면 다 다 들어가.